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을 읽고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2계명에 따른 거는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지만 네, 될 맞아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마 그 과일 주스 이 부분은 금방 우리 최지은 선생님이 이야기한 네. 것처럼 당치수를 올린다고 하는 거는 몸에 들어오면 치장이라는 곳에서 몸에 들어온 것들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게 인슐린이라는 게 네. 나와서 당성분이 들어왔으니 몸에서 그걸 분해를 해라, 소화를 시켜라, 명령을 하죠. 빠르게 무언가를 공급을 해주면 우리 몸은 모든 소화기관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먹고 들어와서 하는 일정한 순환 과정이 있는데 이 주스라는 것들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당성분을 확 올리면 인슐린이라는 건 급성하게 만들어서 몸이 순간 당치수가 올라갔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네. 아마 이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뭐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잔, 두 잔 이렇게 과일 주스를 먹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분이 이 책을 낼 때 18명의 환자분들 중증 환자분들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을 네. 안만 해도 보는 분들이 예방 차원보다는 지금 현재 심장질환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 이 책을 읽을 거라는 그런 생각하에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은 주스뿐만이 아니고 말린 과일 같은 것들도 이야기 더 했잖아요. 네. 네. 말린 과일도 당이 굉장히 올라가 이제 맞아요. 수분이 다 날아가고 당만 남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가끔 보면 말린 과일 안에 설탕 범벅이도 있어요. 설마 우리 청취자님들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런 과일이라는 거는 한두 개 정도 하루에 사과를 먹든 과일 종류를 먹는 걸 먹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당을 좀 관리해야 되는 분 입장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인슐린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주스보다는 그냥 생으로 꼭꼭 네. 씹어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네네. 근데 네. 이제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네. 치료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다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보통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안 된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웠죠. 저도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든 지나치면 조금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완벽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진짜 하나도 먹을 수 있는 게 없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중증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좀 엄격한 것도 있고 완전 지방을 제한하는 것도 있는데 나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하니까 조금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 네. 조금은 그렇군요. 조금은 괜찮겠다. 네. 우리가 식품을 먹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최지은 선생님. 네. 꼭 이래야 되고 꼭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몸이라는 게 규격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대신 우리가 무엇을 먹었을 때 내 네. 몸의 상태가 네.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날 주스를 먹었는데 그게 딱 들어왔을 때 아, 내 몸이 막 영양분을 충분히 받은 듯한 느낌이 확 들고 네. 뭔가 에너지가 발휘하는 것 같으면 좋은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주스를 딱 먹었는데 갑자기 추워. 내지는 뭔가 소화가 안 되고 위에 뭐가 남아있는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뭐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이러면 지금 당장 내 몸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내 그 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들을 내가 지켜보는 거죠. 견과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계명에 이렇게 쭉 보면 10번에 네. 아보가도 네. 네. 보통 아보가도도 아보가도는 지방이 많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이 책을 보면 그것이 동물성 지방이든 또는 식물성 지방이든 그러니까 식물성 지방조차도 권하지 않는 거죠. 이 선생님의 1번, 2번 이런 걸 보면 동물성 지방은 뭐 우리가 단번에 끊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고, 아보카도 그리고 이런 견과류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견과류에는 오메가3라는 지방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오메가3, 뭐 오메가6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네. 오메가3는 몸에 좋은 맞아요. 거고 또 신체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방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꼭꼭 견과류를 챙겨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로는 이게 장기간으로 봤을 때 이 견과류도 결론은 콜레스테롤의 어떤 수치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심장 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병을 앓고 있다라면 아 이런 것들은 빠르게 내 식단에서 네. 배제를 시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 건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내 건강을 위해서 그거를 꼬박꼬박 많이 섭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코코넛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코넛에도 포화지방이 되게 많거든요. 건강한 포화지방산, 중우세지방산이라고 불리는데 몸에 들어왔을 때 분해가 빨리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포화지방이 조금 높아도 이게 몸에서 좋은 작용을 한다고 코코넛도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 코코넛도 일단 포화지방이 많은 걸 보니 먹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12번에 콩 제품은 조심해서 먹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콩 제품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많거든요. 네. 황성수 박사님이 쓰신 현미밥 채식이라는 책에도 콩 제품은 굳이 안 챙겨 먹어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그다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적정 수준만 있으면. 콩 제품도 너무 과다하게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써놓으신 걸 제가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강한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콩 제품은 진짜 의견이 되게 많아요. 콩을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니고 이분의 이 12번째 콩 제품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품? 제품이기 때문에 콩으로 만든 콩고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콩고기라고 해서 이제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인 거죠. 기름이나 또는 카제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 거기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콩을 온전히 다 쓰는 게 아니고 정제된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품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두부도 그럼 제품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두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두부 같은 경우에도 제품 성분을 보면 그 내용물에 맞춰서 들어간 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100% 콩만 넣어서 만든 제품들이 있긴 하거든요. 간수도 어떤 간수를 쓰고 소금도 어떤 정제염을 네. 쓰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딱 두부, 국내산 네. GMO 없는 콩 뭐 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두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제 우리 보통 한 살림에 가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네. 생엽이나 맞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콩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파는 네. 농부님들도 보통 네. 계시죠. 네. 특히 아까 그 최지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마르쉐나 이렇게 네. 농부님들이 농사 지어서 직접 가지고 나오는 네.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의 제품을 우리는 좀 믿고 먹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기업에서 만든다 아니면 가공 공장에서 만든다 이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고기 맛을 내기 위해서 고기처럼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거기 어떤 첨가물을 넣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단백질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예요. 그 황성수 박사님 글을 보셨다고 하는데, 박사님은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엄마의 모유, 아내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완벽한 음식이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먹는 그 모유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아기 때 먹어야 되는, 아기 때 먹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 엄마 있으니까. 모유 안에 다 들어가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유 안에 단백질이 네. 7%가 들어있는데, 현미밥을 드시면은요, 현미밥 안에 8%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식단에 현미밥을 드시고 있는 분은 단백질을 꼬박꼬박 찾아서 먹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단백질 양이 다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단백질을 위해서 꼬박꼬박 뭘 챙겨 먹지 않아도 우리가 그 현미밥만 먹어도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 중에 단백질 부분은 대부분 채워진다라고 해서 박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단백질에 있어서는. 그래서 또 그 우리 황성수 박사님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에요. 네. 이 방송이 있기 전에 박사님 여러 차례 만났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박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청취자분께 네.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그렇다라는 네.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박사님은 분명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콩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가공식품을 절대적으로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뭐 하지 않나 싶어요. 6번 어떤 기름도 먹지 마라. 네. 네,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나 절대 안 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보통 올리브유 하면 되게 건강한 기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매일 챙겨 먹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한 스푼씩 뭐 이렇게. 근데 올리브유도 먹지 말라고 하셔서. 올리브유, 카놀라유, 모든 것들은 다 식물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기름들은 들기름이니 참기름이니 다 기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이 관점에서 보면 선생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최지은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제가 이제 채식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식물성 기름이라든지 이제 뭐 코코넛, 아보카도 뭐 이런 거는 견과류 특히 이런 거는 옛날보다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아 그러면 정말 현미밥에 나물 반찬 기름 없이 만든 나물 반찬을 먹어야겠다. 중간중간에 과일 좀 넣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견과류나 이런 것들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도 맛보게 해드리고 선물도 하고 했는데 이걸 하나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제가 만들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일단 로푸드식으로 케이크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견과류가 들어가요. 저는 당연히 시중에 파는 케이크보다는 그런 로푸드로 만든 케이크들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걸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나? 그럼 나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어 드릴 수가 없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대체품이라고 하죠.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먹지 않고 다른 대체품으로 보통 하려고들 하시잖아요. 건강하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그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케이크를 예로 들자면 시중에서 파는 그런 케이크들보다는 아무래도 뭐 현미로 만든 케이크라든가 거기에 견과류나 뭐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그걸 드시는 게 그나마 낫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이제 안 드시면 좋겠지만 땡기거나 먹고 싶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되게 복잡한 생각이죠. 아 그렇군요.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골드웰 선생님은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수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환자고 네. 치료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네가 회복하려면 이런 것도 먹지 말고 저런 것도 먹지 말고를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 이하가 안 되고 그 이상으로 쭉쭉 올라가신 분들 있어요. 뭐 200까지 네. 나가고 막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빠르게 수치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이 지금 12계명을 빠르게 네가 뭐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또 특히나 이 지방은 차이가 다 있지만 그 비율이 10% 한 이하로 낮춰서 그걸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더불어 이제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쨌든 네. 그 지방이라는 거는 동물성은 뭐 당연히 그렇지만 결론은 그 아까 얘기한 그 로푸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 안에 엄청난 견과류를 사용을 하면 네. 그걸 먹으면 결론은 지방이 어쨌든 네. 기름 자체가 네. 몸 안에 많이 들어가서 그 수치들이 다 올라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기름류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산화가 돼요. 기름은 정제하는 그 순간부터 산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산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 표현이 뭐 아주 전문가스럽지만 그냥 부패하는 거예요. 공기와 맞닿는 순간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기름은 오래 두고 먹지 않는다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저도 같은 경우에도 기름을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논지에 뭐 압착 콩기름 이런 거 쓰고 있는데 네. 이런 거 모두 다 빠르게 섭취가 안 되면 저는 과감히 버려요. 네. 가끔 저희 엄마 집에 가서 제가 가끔씩 버려요. 엄마 몰래 씩 갖다 버리면 네. 엄마가 막 뒤지면서 그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막 이러시는데 제가 막 그렇게 뒤져서 버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깝다고 그 기름 거기 두고두고 이렇게 드시지 말고요. 조금 지났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또 새 네. 기름을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기름 부분에 조금 그 추가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을 읽고 2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3부를 이어가겠습니다.